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순서적으로 강의하다 보니까는 이제 이 말씀도 그냥 지나칠 수 없어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 구원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그 시점에 많은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 처음으로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설교하셨을 때 어떤 설교를 하셨을까? 굉장히 궁금하시죠? 예. 그 주님의 첫 번째 설교는 다름이 아니라 14절 말씀 보니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그런데 그 복음을 15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고, 복음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도 전하신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40일을 계셨어요. 그 40일 동안 뭐 하셨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주님의 사역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많이 강조하셨는지 그 횟수가 나오는데요. 복음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늘나라라는 표현이 무려 113번이나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입으로 말씀하신 것은 72회나 됩니다. 이런 통계를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주님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뤄야 될 문제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는 결코 만만하거나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 오늘 한 번의 설교로 끝내버릴 수 있는 주제 내용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번으로 설교하지만 빠르면 3월 달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성경에서 강조하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강조하는 이 주제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쭉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냥 한 번의 설교로서 이 주제를 마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가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지 내가 죽어서 가게 될 사후의 세계라는 생각을 하실 거고 성경을 조금 공부하신 분은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예, 두 분들의 생각은 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인가 설명해 보세요라면은 우리는 한 문장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토록 많이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는 무척 어려운 주제입니다. 왜 어려운 주제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셨어요. 또는 제자들에게 전하셨어요.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들과 오늘 현대 살고 있는 우리들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2000년이나 되고 문화적, 종교적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2000년 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유대교라는 종교 하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종교는 유대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종교는 기독교이지만 한번 역사를 더듬어 가면은 여러분 우리나라의 종교는 토속신앙입니다. 샤머니즘입니다. 그 토속신앙과 유교와 불교가 합쳐져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고 그 영향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읽고 이해하다 보니까 2000년 전 유대인들이 가장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똑같이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그런데 주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선포하고 끝나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제자들은 유대인으로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후에 가서 살게 될 그런 장소가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 언제나 제일 먼저 사후의 세계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이 나라를 영토적인,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그러면 하늘 어디엔가 공중에 있는 나라라는 생각이 번뜩 우리에게 드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우리가 잘못 오해해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요,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똑같은 사건을 누가복음 18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누가복음 18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이야기를 이번에는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 다음 보니까는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에는 천국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예전에 쓰던 성경에는요, 하늘나라라고 번역이 됐는데 원래는 하늘나라가 맞습니다. 물론 하늘나라를 한자로 풀었으면 천국이 되는데 이 천국이라는 개념보다도 하늘나라가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왜 똑같은 사건을 마가와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고 마태는 하늘나라라고 했는가라는 겁니다. 하늘나라. 그 이유는요, 이 마태는 마태복음을 쓸 때 독자를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을 겨냥하고 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2000년 전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할 수도 없었고 쓸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쓴다는 자체가 일단 불경죄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은 마태가 채택한 단어가 하나님 대신에 그게 바로 하늘이었습니다. 하늘. 하늘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마태복음 버전을 읽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 성경 번역대로 천국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장소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이 나라라는 의미를 유대인들은 통치나 다스림으로 이해했는데 우리는 어떠냐면은 우리 영토, 영역, 장소, 공간의 의미로서 이 나라를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사후에 가서 살게 될 공중에 있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첫 번째 의도였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공간이 아니라 통치권 혹은 영역, 영역이 아니라 영향력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설교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가까이 왔다라는 헬라어 표현은 엥기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엥기겐은요, 각기 다른 두 종류의 시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엥기겐이라는 단어에는요, 첫 번째,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하나는 도착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만일 이 엥기겐이라는 단어가 가까이 왔다라는 번역이 되면요, 이것은 가까운 미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그러나 곧 도착하게 될 미래의 어느 때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이 엥기겐이 도착하다라는 말로 쓰여지게 되면 이 단어는 현재 임했다, 현재 시간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마가복음 여기 1장 15절에 가까이 왔다, 이 엥기겐이라는 단어는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마가복음 전체를 보면은요, 마가복음 전체를 보면은 이 엥기겐이라는 단어는 어느 하나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라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어요. 가까이 왔다, 도착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착했다고도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또 동시에 미래의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은요, 이 두 가지 시간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현재 임한, 도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합니다. 한 번 더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도 주님이 현재 임한, 제자들 사이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어른들이 몸이 쑤시거나 찌뿌듯하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가 온다고 말합니까? 비가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비가 온다는 그 징조로서 갑자기 어르신들의 몸이 막 쑤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옵니다. 도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리는 징조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죄인이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이 되었던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착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귀신이 들리고 그 다음에 병에 걸리고 그리고 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할까요? 이건 모든 것들은 죄의 결과들입니다. 죄라는 것은 어떻게 발생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오래전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 사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그 결과 귀신이 들어오고 병이 걸리고 죄인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에게 통치권을 내어드리지 못하자 사람들은 드디어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었고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하고 이런 것들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결과가 바로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귀신을 내쫓습니다. 병자를 고칩니다. 죄인을 의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모든 행위들을 뭘 가리킬까요? 그동안 사람들을 속박하고 있었던, 자신의 영향력으로 구속하고 있었던 사탄의 영향력과 통치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깨 부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이러한 행위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 위에 너희들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종합하면 결론적으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분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고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나라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력의 개념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을 하면요 이런 뜻입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어찌하든지 주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무던히 노력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지금 현재 이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누굽니까? 평생 돈을 인생의 소망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돈이 그에게 주인이었고 꿈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돈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그에게 있는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이유는요 지금 삭개오는 돈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설교하실 때 가장 완벽하고 분명한 예로 사용하신 것 사건이 바로 이 삭개오 기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삭개오 이 모습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미래에 임할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만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9장 47절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보니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을 평행시키고 있습니다. 뭘 말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미래에 임할 영원한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를 일컫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저나 여러분은요,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앙의 고민은 무엇이냐면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살고 있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먼저 경험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삶, 이게 바로 이미와 아직 중간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외치신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주님을 믿는 제자인 우리 모두도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내 삶에 나타나는 다양한 변화들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왕 대신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것, 이게 바로 이미와 아직 중간 사이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이 땅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까? 그게 뭡니까? 대부분은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치유 사역,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마음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는 그 치유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의 사명도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신 이 세 가지 사역을 우리 교회가 행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치유란 단지 육체적인 아픔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다가가서 치유해야 될 그 치유의 영역은요, 굉장히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픈 것은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플 때입니다. 이 땅에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마음이 아픕니까? 잘못된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상처받습니다. 부부관계가 틀어지고 부모와 자녀 간에 논쟁이 있고 형제와 형제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이웃과 이웃 간에 인간관계가 어그러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은 그들을 위해서 섬기면서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 경제적인 빈곤 때문에 많이 아파합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목숨을 끊고자 하고 또 실제 목숨을 끊는 경우들을 우린 종종 목격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니 여러분의 주변을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장 힘이 없는 분들이 누굽니까? 비정규직이고 알바생들입니다. 그들을 우린 존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평택만 하더라도 외국 근로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의 마음에 쌓인 상처를 치유할 대상자입니다. 해마다 전세값이 치솟고 월세가 올라갑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경제적인 좀 여유가 있고 좀 집도 있어가지고 남들에게 세도 내주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제발 집세 올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헌금 안 하셔도 괜찮으니까요. 그 불쌍한 분들 가볍게 여기시면서, 정말 존귀 여기면서 그들을 섬기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일이 앞장만 선다면 이 사회는 지금보다 더 밝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용주로서 부하 직원들, 고용인이 있다면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십시오.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쉽게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부정부패가 치솟고 있습니다. 정의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부정과 부패가 척결되도록 앞장서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순결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오늘 많은 회개를 했어요. 제가요, 지난 중에 큰 죄를 졌습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 할 뻔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이미 도둑질을 했어요. 제가 이 성경을 공부할 때나 설교를 준비할 때 사용하는 컴퓨터 성경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이제 다시 깔아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원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작년에 이 사택으로 이사 오거나 교회 목양실로 이사 오면서 이게 사라져도 봅니다. 도무지 찾지 못해가지고 고민하다가 살려고 하니까 너무 비싼 이 가격이라 우리 교육자 중에 한 분이 쓰고 있어가지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좀 깔아달라고. 그래서 이제 깔아주기로 약속을 했고 금요일날 토요일날 지난주죠.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냥 저희가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저녁에 이 설교 원고를 마무리 짓고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이런 도둑놈, 남의 지적 재산을 내가 사지 않고 제가 쓰는 도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바쁜 이유 때문에 깔아주지 않은 그 교육자에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저 그 교육자를 같은 도둑놈으로 만들 뻔했고 저도 도둑이 될 뻔했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뭘 그것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따지면 모든 컴퓨터 불법 복사는 다 죄게요? 예, 죄 맞습니다. 그거, 그 죄 맞아요. 남의 지적 재산을 내 마음대로 쓰는 거, 그 죄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리 쓰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 쓰면 안 되는 거죠.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통치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데 어찌 그것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몰랐어요.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제가 도둑놈이었습니다. 깔진 않았지만 이미 저는 도둑질하고 만 것이에요. 너무나 부끄러워요. 정말 부끄러운 저의 모습을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공개하는 겁니다. 왜 이래야 되냐고요? 왜 불편해야 되냐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의 부정과 부패와 악과 거짓을 대항해서 싸우면서 상처받은 이 사회를 치유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이 땅에 확장되도록 살아가는 것,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이미 이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 땅을 향해서 베풀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전에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느냐, 왜라는 먼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왜 우리가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남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사하고 부정과 부패 탈세를 합니까?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에는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야 어찌됐든 관계없이 그냥 나만 편하면 되니까, 나만 유익하면 되니까, 나만을 생각하다 보니까는 다른 사람들은 나의 부족과 결핍을 보충해주는 하나의 수단과 도구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갈등의 구조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내 유익만을 추구하고 상대방도 상대방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 그 사이에는 갈등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인간 사이에 나중에는 미움과 증오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분들은 결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자면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경쟁 대상자로 생각해서 나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주의 생각에서 벗어납니다. 나도 잘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도 잘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살아낸다는 것은 큰 두 가지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 온 몸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야말로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두 개의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지킨다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여러분?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우선 내 안에 삶에 대한 바른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무엇을 먼저 사랑하고 무엇을 먼저 선택할지 내 삶의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그렇게 되면요, 내 안에 진정한 평화가 넘치게 됩니다. 왜냐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면은 사람 때문에 생기는 분노, 걱정, 근심, 갈등,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는 대부분의 이유는요, 바로 타인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면 이 사회는 사회적, 경제적 정의가 실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 가운데 나에게 조그만 힘이 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생각이 드신 분들은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시고 힘이 약한 사람을 착취하는 데 사용하지 마시고 그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십시오. 바로 그 모습이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산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쉬워요 라는 말에 대답하시는 분 계시면 그분이 목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렵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미와 아직 그 긴장 관계 속에서 나 혼자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없으니까는 그 삶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신 겁니다. 성령은요, 귀신을 내쫓고 병자만을 고치지 않습니다. 성령 사역의 가장 아름다운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한다면은 이제 더 이상 내 안에는 미움도 증오도 유혹도 시험도 타락도 죄도 아픔도 슬픔도 상처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은요, 기쁠 때보다는 슬플 때가 더 많고 평안할 때보다는 염려할 때가 더 많고 평안을 누릴 때보다는 걱정할 때가 많고 감사할 때보다는 원망할 때가 더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도 오히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고 내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분명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은 맞는데 장차 이말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것도 확신하는데 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맞는가? 나는 확실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이런 의구심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에게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 내가 부정하고 싶은 아픈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이미와 아직 그 중간 사이를 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오스카 쿨만이라는 학자가, 신학자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 오스카 쿨만은 스위스 사람인데요,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찾았어요. 그 원리가 D-Day와 V-Day라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이 오스카 쿨만은 세계 2차 대전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자신의 전쟁 경험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답을 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944년 6월달 연합군들이 프랑스 노르망디의 해안을 상륙합니다. 이 상륙작전이 성공이 되면서 독일군에게는 치명적인 패배를 안겨줍니다. 그날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가리켜서 D-Day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비록 작전은 성공이 됐지만 독일은 완전히 항복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냥 연합군의 승리의 결정적인 계기만 마련했을 뿐입니다. 그 D-Day 이후에 1년 동안 크고 작은 전쟁이 벌어지다가 드디어 1945년 5월 8일 이 독일군이 연합군에 항복을 합니다. 그날을 가리켜서 V-Day, Victory Day, 그래서 V-Day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 완전히 독일군은 패망한 것이에요. 이 원리를 가지고 오스카 쿨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바로 D-Day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을 완전히 패망시킨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었던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 범죄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뱀의 후손인 마귀가 너희 후손의 이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그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그건요, 그냥 발 뒤꿈치 조금 상하는 상처뿐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머리에 치명타를 입으면요, 이게 치명상입니다. 치명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셨다 그 말은 마귀에게 머리 치명상을 입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귀는 완전히 패망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이후에 내 안에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탄이 나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인간 간에 상처가 있고 이 땅에 죄가 있고 내가 범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며 내가 평안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V-Day까지.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날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영원한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날, 그날까지 이미와 아직 중간 사이에서 우리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그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사라지고 내 모든 죄가 떠나고 그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비록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그때까지 V-Day까지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상처받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D-Day와 V-Day, 이미와 아직 중간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아직 사탄이 역사하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힘을 잃고 쓰러지고 악하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삶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의지해야지만이 이미와 아직 그 중간의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면서 이 땅에 만연되어 있는 세상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소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외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였고 마지막까지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면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사명과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 하나님의 뜻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복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치료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명길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